정의와 양심을 짓밟는 박근혜 일당에게 잘해질 것은 가장 비참한 파멸뿐이다. 조선문화기술총동맹조항위원회 대변인 담화. 최근 남조선에서 박근혜 일당이 진보적인 문외인들을 탄압할 목적 밑에 여시철 명단을 작성하여 내리목인 사실이 공개되어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폭로된 자료에 의하면 박근혜의 사촉에 따라 청와대가 작성한 문외인 여시철 명단에는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촉구 선언에 서명하였거나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을 지지한 인사들과 지난 괴뢰 대통령 선거와 서울시장 선거 때 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의 이름이 무려 9,473명이나 올라있다고 한다. 박근혜 년과 그의 일당은 이 여시찰 명단을 괴뢰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산하기관들에 내려보내어 진보적인 문예인들을 위험인물로 낙인하고 그들의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대한 정치검열이라는 것을 진행하면서 1차적으로는 정부 지원금을 잘라버리는 방법으로 그들 모두를 박해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전대미문의 암흑정치가 광란하던 요신독재 시대에나 있을 수 있었던 불법무법의 탄압행위로서 남조선 사회에 요신의 망령을 또다시 불러온 박근혜 년의 포악한 정보정치, 파쇼포가 통치의 일단을 보여주는 하나의 신뢰에 불과하다. 남조선 문예인들이 세월호 참사로 귀중한 자식들을 잃고 몸부림치는 유가족들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사건의 진상을 흑막 속에 덮어버리려고 발광하는 박근혜 폐당에 짓돌리는 만행을 신랄히 성토 단죄에 나선 것은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려는 의로운 소행이다. 괴뢰 대통령 선거와 서울시장 선거에서 친재벌적이고 부정부패로 얼룩진 박근혜 일당의 보수 후보들을 반대하고 야당과 무소속 후보들을 지지한 것 역시 그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그들의 응당한 합법적 권리의 행사이며 양심의 선택이다. 그럼에도 박근혜 일당이 속에 칼을 품고 그들에 대해 감시와 모의를 하던 끝에 정부 지원금까지 잘라버리는 깡패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한 것은 남조선 문예인들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와 합법적 권리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이고 인권에 대한 영납할 수 없는 유린이다. 집권자들이 선거에서 저들을 지지하지 않고 야당 후보들을 지지한 사람들을 위험인물로 규정하고 항시적으로 감시, 박해, 탄압하는 이런 불법무법한 야만의 사회가 바로 오늘의 남조선 사회이다. 인간의 초보적인 의사표시와 정치활동의 자유마저 무참히 짓밟는 것은 파쇼독재 정권의 생리이다. 지난 1970년대에 박정희 파쇼도당이 남조선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통일을 주장한 애국 인사들을 반정부 인물로 여시찰 대상으로 정해놓고 무자비하게 탄압 처형하여 남조선을 무시무시한 공포정치의 활무대에 짓돌리는 인간 도살장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요신의 피를 물려받은 박근혜 년은 제에 비해 악독한 통치 수법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남조선에서 파쇼독재의 광풍을 일으키고 있다. 앞에서는 인류보편의 가치니 자유와 민주 복지 사회니 자유의 도전이니 하면서도 뒤에서는 세상 못된 짓을 골라가며 다하며 남조선을 요신독재 정권 때보다 더한 지옥으로 전락시킨 박근혜 년이야말로 제 애비도 소름 끼쳐 할 인두겁을 쓴 독사 같은 악녀이다. 오죽하면 남조선 문예인들이 자본을 이용한 예술가 길들이기, 사악하게 거지없는 정치검열, 치졸한 복수, 박정희나 전두환의 군사독재 시대나 일제 식민지 시기를 넘어 야만의 시대로 돌아간 것이라고 신랄히 단죄하면서 분노를 터뜨리고 있겠는가? 이번에 드러난 문예인들에 대한 박근혜 년의 무차별적이고 불법무도한 탄압행위란 빙산의 일각으로서 날로 높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반정부 기운을 가로막고 파시오 무리들의 장기 집권을 이루려는데 그 추악한 속심이 있다. 이런 흉심으로부터 박근혜 폐당은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기 바쁘게 논의든 가치처럼 여기던 남조선의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해버리고 전교조의 서슬푸른 탄압의 족쇄를 채웠으며 이제는 진보적인 문인들까지 여시찰 명단에 올려놓고 신메카시즘과 같은 일대 탄압 선풍을 일으켜 진보민주 세력을 초토화해버리려고 지랄발광하고 있다. 날로 암흑천지로 굴러떨어지는 남조선의 처참한 현실은 박근혜 년과 그 일당을 그대로 두고서는 언제 가도 문외인들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와 활동이 보장될 수 없으며 가타로 갈망하는 사회적 진보도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불의는 정의를 이길 수 없고 박해와 탄압은 결코 만능이 아니다. 박근혜 일당은 아무리 정의에 대한 탄압과 말살에 미쳐 돌아가도 앞날이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남조선의 양심적인 문외인들은 파쇼 폭압에 구람없이 정의의 필봉을 더 높이 축여들고 박근혜 역적 무리들에게 존엄한 심판을 내리며 악질적인 정권교체를 실현하게 한 주장의 선봉에 서야 할 것이다. 주최 배고 2016년 10월 21일 평양